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편 1절입니다. 우리 모두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이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깊이 깨닫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은혜로 저희들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시편에서 시인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이렇게 마음에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그 사람의 삶과 모든 생각이 부패해져서 악을 행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굳게 간직하고 그것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우리 집에 무슨 물건이 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처럼 객관적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그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것, 그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정신과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여기에 태어나게 하신 뜻이 계실 것이다.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한번 눈을 들어서 밤하늘을 보세요. 찬란한 별들이 하늘에 떠 있고 그 하늘에 떠 있는 무수한 별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여요. 실록이 우거지는 5월입니다. 파란 이파리들이 아름답게 온 나무에서 솟아나요. 그 색깔들이 하늘과 조화를 이루고 오랫동안 겨울잠을 자던 나무에서 새선이 돋더니 이제는 그 이파리가 활짝 피어오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꽃들이 피기 시작하고 가을이 되면 열매가 맺겠죠? 그 열매를 인간과 동물들이 먹고, 이런 질서 정연한 모든 자연세계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법칙을 통해서 인간이 아닌 이 모든 자연의 세계를 다스리셔요. 이것을 하나님의 자연적 통치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자연적인 모든 만물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 있어서 그 법칙을 따라서 태어나고 죽고 흘러가고 소멸하고 하는 것들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그러면 자연뿐 아니라 인간의 정신, 그리고 인간의 도덕 세계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 법칙을 따라서 살면 축복받고 평안하고 행복하며, 그 법칙을 거스리고 살면 결국은 고통을 받고 불행해지고 징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론이라는 말이죠. 근데 그것을 어리석은 사람은 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은 우연이고, 그 다음에 내 정신이고 뭐고 이런 거 신뢰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내 인생의 어떤 목표나 가치 같은 것들도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결국은 하나님이 없으면은 그 다음에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내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사는데, 이 인간이 이끄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절대로 행복한 길로 이끌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라고 불러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도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이 도덕이라는 말은 도라는 말과 덕이라는 말 둘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도는 뭐냐면은 인간의 경험과는 상관이 없이 인간의 경험 이전에 인간에게 이렇게 지키면서 살도록 주어진 삶의 기준이에요. 그게 바로 도예요. 도. 그러니 그 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며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거죠. 인간의 모든 역사는 바로 이 도를 찾아온 역사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고 살아있으니까 어떤 목표를 향해 가고 싶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먹고 마시고 춤추고 쾌락에 빠지는 것도 잠깐이지 그걸로는 인간이 행복해질 수 없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내가 계속 따라가면 행복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뭔가, 그거를 사람들이 찾으려고 애써온 것이 인간 정신의 역사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찾지를 못했어요. 찾았다는 사람들이 가끔 나타났는데, 그런 사람들이 말하자면은 뭐 석가모니니 뭐 마호메트니 이런 종교를 창시한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이 그렇게 찾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찾을 수 없었던 그 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도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특별히 내가 바로 그 도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인간의 경험 너머에 있는 우리들의 인생을 다 바쳐서 그 표준에 맞춰서 살아야 할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이지 않는 속에서 찾아야 됐어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흘러가는 물, 있다가 사라지는 자연과 이런 속에서, 그 속에서 사람들이 깊이 생각하면서 인간이 살아가는 도리를 찾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마치 이렇게 희미하게 가려진 보이지 않는 유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사물을 보는 것처럼 희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간에게 참으로 지키며 따라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예수님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지키면서 살아야 될 기준과 인생이 가야 할 표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자연적 사물을 통해서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도를 보여주신 겁니다. 덕은 뭐냐 하면 거기에 부합하면서 살려고 하는 영혼의 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힘. 영혼의 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혼의 힘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어느 쪽으로 가고자 하는 그 힘이에요. 그걸 힘이라 그러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물건이 있잖아요. 이렇게 있던 물건을 이렇게 옮겼어요. 일로. 여기 있는 게 일로 간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옮겨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옮겼잖아요. 그러면 전에는 여기 있었는데 이번에 일로 갔잖아요. 여기 뜬 게 일로 간 거는 무언가가 작용을 했기 때문에 간 거 아니에요? 여기 뜬 게 일로 가게 만든 원인을 가리켜서 우리들은 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를. 그런 힘인데 아무 힘이나 힘이 아니라 올바른 힘, 영혼의 올바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목적에 자기를 힘을 가지고 거기에 부합시키려고 하는 이것이 덕이야. 그러니까 도덕이라는 말은 객관적인 기준과 거기에 부합하면서 살려고 하는 인간의 주관적인 영혼과 마음의 힘이 합쳐져서 도덕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참 도덕적이다 그러면 뭐냐면 내가 인간으로서 행해야 할 바가 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두 번째는 자기가 영혼과 마음의 힘을 다해서 그것에 그것과 합치하는 생활을 해나갈 때 그 사람을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라 이거죠. 그러면 이 기준을 이 세상에서는 올바르게 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이 기준이 아주 너무나 너무나 분명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 목적이 있으셔서 만든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찬란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인데, 영광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가르쳐 줄게요. 목적인데 이것이 바로 객관적인 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묻고 싶을 거 아니에요? 아니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도요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나는 이 세상을 나의 영광을 위해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만 하시면 이 아둔한 인간들에게는 그게 너무 추상적인 거죠. 아이를 가르칠 때 좋은 예가 생각나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런 거죠. 너 내가 너를 이렇게 자식으로서 대우해주고 교육을 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거는 너 훌륭한 사람 되라 그러는 거야. 예. 너 훌륭한 사람 돼야 돼. 네.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고 맨날 만날 때마다 훌륭한 사람 돼야 돼. 예. 너 훌륭한 사람 돼야 돼. 예. 그러고는 뭘 하든지 간에 챙견도 안 하고 맨날 만날 때마다 훌륭한 사람 돼야 돼. 훌륭한 사람 돼야 돼. 그 얘가 그걸 알아듣냐. 훌륭한 사람 된다는 걸 알아듣느냐. 뭐가 훌륭한 사람인데. 훌륭한 사람이 뭔가 하는 것은 여러분도 아직 잘 모르잖아. 응? 뭐가 훌륭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들에게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만 가르치질 않고 구체적으로 행할 수 있는 계명을 주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도라면 그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너무 추상적이고 얘가 이해를 못하니까 구체적으로 거짓말하지 마. 친구 물건 손대면 안 돼? 엄마한테 거짓말하면 안 돼? 학교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 다음에 인터넷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음란 사이트에 들어가지 마. 그 다음에 숙제는 꼬박꼬박 해가야 돼? 이런 것들이 헤아릴 수 없이 수없이 많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하나에 주어진 명령이 다 끝매달리듯이 달려서서 마지막에 이 아이를 훌륭한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이해 가요? 네, 이해 못할 거 없죠? 네. 초등학생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훌륭한 사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라면 그 창조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그 영광은 나 혼자 돌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 이 바깥에 보면 꽃밭에 꽃이 너무 예쁘잖아요. 요새 그거 보는 게 재미예요. 처음에 심을 때는 아이고 좀 뭐 별로다. 더 사다 심지 그랬는데 지금 확 퍼지고 나니까 여기는 막 하트 모양이 입체로 확 떠오르는데 여러 사람 불러서 이거 좀 보라 그랬어요. 지나가는 사람. 이거 봐라. 너무 멋있지 않냐? 대답을 안 해. 이거 봐라. 그렇게 노란 꽃, 빨간 꽃, 파란 이파리, 하얀 꽃 이런 것들이 큰 거, 작은 거 막 섞여 있으니까 그게 쫙 어우러지면서 예쁘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마지막 받으시고 싶은 것이 거기에 당신의 영광이 충만해지는 거라면 그러면 나는 작은 하얀 꽃일 수 있고 너무 교만했나? 내가 꽃이라니까 여러분 굉장히 거부반응이 드는데 아니 꽃이 갈미꽃도 꽃은 꽃이지 나는 꽃이고 옆에 있는 사람은 이파리고 옆에 있는 사람은 잔디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그 정원과 같이 정원이 아름답게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하나의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마다 다 각각 다르게 지으셔서 창조하셨으니까 전체적인 목적은 창조세계 전체를 향한 목적은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만 그 속에 있는 하나하나는 또 개별적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 너는 노래를 잘하고 사람들에게 그 노래를 가르치고 그래서 우울한 사람들에게 이 노래를 들려주고 너는 공부를 잘하니까 넌 공부를 잘해서 자연의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여라. 내가 밥은 먹여줄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다양한 재능을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은 나는 아무리 발견해도 없는데 그러지 말고 봐봐 파는 난다 이거야. 그 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놀지 말고 해보려고 해. 그러면 그 재능이 드러나는 거라. 네? 그 게으른 사람들에게는 그게 발견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이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잘 벌고 어떤 사람은 싸움을 잘하고 전쟁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뭐 물건을 잘 만들고 어떤 사람은 뭐 얼굴이 예뻐서 쳐다보는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고 뭐 어떤 사람은 뭐 하여튼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아무리 지잘났다고 막 이렇게 해도 그거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향하여 저절로 그쪽으로 향할 수가 없어요. 그 도로 향하지 못한다 이거죠. 그 도로 향하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싶은 인생이 없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 인생이 없고 내가 너무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 내가 뭘 이바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속에서 녹아들어서 나를 꽉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거고, 또 이 사람은 돈을 잘 보니까 돈을 버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연기를 잘하면 연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거 아니에요. 힘이 세면은 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하든지 간에 그것이 결국은 전체가 하모니처럼 엮어져서 마지막에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응? 그걸 한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온 세상의 인간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도록 불신자든지 신자이든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것을 가리켜서 도덕적인 통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목사님, 주위에 돌아보면 막 하나님 무시하고 멸시하고 사는 사람도 많고, 이렇게 보기에 전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해치면서 사는 사람도 많은데 그 과연 하나님이 있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이 바로 이 시편 14편에 나오는 하나님이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큰 사람은 영혼의 올바른 힘을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지난 주간인가 지금 터키에서 3명 선교사를 포함해서 3명이 무참하게 무슬림들에게 살해당했어요. 성경을 만들어 배포하는 사무실에 무슬림들이 난입해서 거기 있는 사람을 세 사람을 죽였어요.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냐면은 형제가 보는 앞에서 선교사를 죽여서 배를 갈라서 창자를 그 자리에서 막 잘랐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터키 사람 한 사람은 목을 잘랐는데 목이 덜렁덜렁하게 남아있을 정도까지 잘랐고 손가락, 발가락, 귀, 코 다 난도질을 해서 잘라냈어요. 근데 그 무슬림이 죽어가면서 한 이야기가 정말 심금을 울려요. 만약에 네가 예수를 부인하고 당신은 이 짓 안 한다고 우리의 알라신이 유일한 신이라고 고백을 하면은 목숨을 살려주겠다 그랬어요.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무슬림으로 이 땅에 태어났으나 그리스도인으로 죽습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지금도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잠깐 동안 인간이 마음대로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다. 잠시 고통을 당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하나님은 안 계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악을 즉각적으로 제거해서 당신의 공평을 보이시지 않는 이유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거미줄처럼 다 얽혀있는 거예요. 뭐 수없이 많은데 시간이 자꾸 가니까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 있어요? 없어요?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이러는 사람들이 잘못할 적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겨드랑이. 잘못할 적 있어요? 없어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을 제거했으면 제가 텅 빈 교회당에서 목회할 거예요. 어쩜 나도 없을지 몰라. 근데 어떻게 해요? 오래도록 참으시잖아. 그러면 선을 행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순간이 뭐야? 여러분들이 악하고 잘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참으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볼 때에는 바로 그 악을 제거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 편에서 보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잠시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도덕적으로 통치를 안 하시는 무정부 상태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족할 뻔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시편 73편에 나오는 시인이에요. 그 시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믿었다 해요. 그런데 실제 돌아가는 삶의 상황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 없이 불법 무도한 놈들은 잘 살고 죽을 때에도 웃으면서 죽고 꽃가마의 상여에 쌓여서 호강하면서 저승길로 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기는 아침마다 하나님이 뭘 그렇게 야단을 치신다. 내가 아침마다 진책을 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으니까 너 그렇게 날 사랑해서 되겠냐? 너 요즘 왜 삶의 태도가 그 모양이냐? 막 야단치시는 거. 그래서 올바르게 해야지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다 쓸데없더라. 그때 뭐 에이씨 나도 막 살아버릴 걸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지? 믿음이 없는 거라. 믿음이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게 하는 힘이에요. 이게 단순한 이게 머리로 막 생각하는 이것 이상의 더 훌륭한 지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통치하고 계신다.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행복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세게 되면 눈에 보이는 많은 불합리하고 모순처럼 여겨지는 모든 것들이 눈에 막 들어올 때 이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잠시 지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해요? 악인의 번성함은 벤 풀과 같도다. 시골에서 이제 소 먹이려고 뚝 같은 데서 이제 풀을 막 베잖아요. 그 풀을 베면 풀을 이렇게 베어가지고 한 번에 이거 다 못하니까 베어서 옆에다 이제 쓰러뜨려 놓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다 모으잖아. 그러니까 방금 베어서 옆에 쓰러뜨려 놓으면은 생명이 없고 뚝 잘렸는데도 막 시퍼런 풀이 그냥 있는 거야. 어? 한나절만 지나가면 그게 다 시들어서 건불처럼 되고 며칠 지나가면 진짜 지푸라기가 돼서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악인의 미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그런 거를 굳게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찬송가가 뭐를 믿음이기네, 믿음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기네. 믿음 있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러면 인간을 이렇게 도덕적으로 통치하시는가? 다시 말해서 창조 목적을 향해 인간이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다스리시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복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거스리는 자들은 고통과 징벌을 통해서 그런 삶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 첫째가 뭐냐면은 인간의 존재의 특수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가 특수한 거예요. 왜 특수하냐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적인 이러한 풀들 이 아예 죽어 있는 살아 있지 않은 거 있잖아. 이런 거 죽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외부의 힘만 가하지 않으면 천 년이 지나도 여기 곤양이 다 해요. 그러니까 이런 물질들, 그 다음에 이런 식물들, 식물들보다 좀 낫지만 뛰어다니는 동물들, 이런 것들은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나 의지가 없는 거죠. 자,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을 어떻게든지 자기는 못 먹어도 자식은 먹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나는 못 입어도 자식은 입히려고 해요. 근데 가만히 자연의 세계를 보니까 자연의 세계도 똑같아. 여러분 집에다가 말이죠. 제비가 날라와서 집을 짓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제비가 집을 지면은 그 헐어버리면은 벌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가만 내버려두고 오히려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 집을 지어요. 그러고 와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암놈순놈 해가지고 알을 까, 제비알을. 거기서 새끼들이 태어나요. 그럼 그 놈이 몇 마리인지도 몰랐는데, 쭈부도 모르게 찌찌찌찌 소리 나는데, 한 100마리가 쭉 있어요. 이게 노란 부리를 벌리고 있어요. 이 애미가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뭐냐면, 날갯짓 해가지고 수없이 날아다니면서 이 새끼들 물어다 먹이는 거야. 그런데 그것도 참 신기한 게 말이야. 딱 어미가 벌레를 딱 물어와. 촤악 나가서 첫째 놈 입에다가 탁 넣어준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물어와서 둘째 놈 입에다가 딱 넣어줘. 그러면 이게 무슨 경찰서에서 줄 서는 것도 아니고 이놈들이 이렇게 셋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막 하다가 밀치다가 이게 순서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 어미 새는 알아. 새치기 한 놈도 안다, 얘. 그래서, 요렇게 주다가, 이렇게 주네요.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힘센 놈만 계속 받아먹고, 나머지는 굶어 죽을 거 아니야. 근데, 계속 이렇게 먹여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인간이 하는 그 행실과, 제비가 하는 게 똑같잖아요. 근데 개도 마찬가지예요, 개도. 근데 그 개나 제비도 하는 게 인간이 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우리도 애들이 셋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한 주까지 주는데 힘센 놈이 계속 밀치면서 나만 달라고 그러면은 가만 내비두겠어요? 너 저쪽 아래 가라 그러고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는 행실은 제비나 인간이나 거의 똑같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이거 인간이 못된 거는 이 제비만, 짐승만도 못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짐승보다 힘이 약하다든지, 뭐 못생겼다든지, 제비처럼 날아다니질 못한다든지, 뭐 머리가 새보다 더 작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그건 뭐냐면, 도덕이 떨어진다 얘기예요. 그러면 그 차이가 뭐냐면, 똑같아, 겉모습은. 똑같아. 그런데 그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 새는 그 의미를 몰라. 의미를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우리의 착각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종족들을 이 세상에서 멸절하지 않고 번성하실 수 있도록, 번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물에게 주신 본능이야. 그러니까 뭐 제비가 그거 주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주는 거 아니라 얘기예요. 그냥 자동으로 그렇게 움직여지는 거야, 이게, 이렇게, 이렇게. 심지어 거미 같은 건 자기 몸을 다 뜯겨 먹이고, 그 다음에 가시고기 새는, 이 몸이 너덜너덜해져서 죽을 때까지 물펌프질을 하다가 새끼들이 애비인 자기 몸을 뜯어먹고 그리고 인생이 끝나잖아요. 근데 그 의미를 만약에 안다면, 안다면 그 고기들이 지 애비를 눈물이 나서 못 뜯어먹지.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도 그 의미를 아는 거야.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영혼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혼의 기능 중 가장 탁월한 이 세상에 창조된 자연적 피조물 가운데 인간에게만 없는 것이 뭐냐면 영혼이고 이 영혼의 기능 중 가장 탁월한 것이 뭐냐면 지성이란 말이에요. 지성. 그거를 알 수 있는 힘은 이 지성이 아니면 그런 의미를 파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돌멩이나 풀이나 꽃이나 새들이나 뛰어다니는 멧돼지들은 몰라요. 모른다 얘기예요. 그냥 새끼 낳고 그 다음에 새끼에게 본능을 따라서 하고 적군이나 적이 나타나면 들이받고 뜯어먹고 이러는 것뿐이지 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그 뭐 인간들이 요새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눈물 흘리며 감격하는 멧돼지 봤냐 얘기예요. 어? 산돼지 봤냐 얘기예요. 그럼 없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연적인 피조물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세상 하나님의 존재는 물론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목적 그다음에 거기에 온전히 부합하는 삶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존재하지 않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는 그것을 이해를 시켜서 그래서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그 하나님이 통치하실 수 있도록 통치하는 그런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존재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위는 자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이 천하보다도 한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다. 이 천하는 인간 하나에 비하면은 비교할 수 없이 어마어마한 물리적인 크기잖아. 근데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혼이 없어요. 근데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닮은 영혼을 주신 거죠. 그건 하나님 자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인간 한 인간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응?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이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네. 그래서 어떤 사람 보고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직장도 안 다니고 에덴 동산에서 뻘거벗고 뛰어다니면서 과일이나 따먹고 어? 아, 그리고 남녀가 함께 어울려서 놀았을 텐데 그게 바로 주일학교 수준의 생각이라 얘기야. 그러면 되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어도 이 세상의 문명은 계속 발전했어요. 특히 물질 문명은 계속 발전. 왜냐하면 이 문명의 발전이라는 것이 물론 어떤 측면에서는 씨를 뿌려도 열매를 내지 않는 자연과 싸우기 위해서 발전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죄가 들어오지 않아 잘 들으세요. 정말 중요한 거라고요. 교리적으로. 이번 지나가면 다시 할 기회가 없다. 타락,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인간이라는 존재는, 잘 들어요, 그 생명 물가에서 발이나 씻으면서 과일이나 따먹으면서 그냥 지낼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된 게 아니라 얘기야. 예? 그래서 창조된 게 아니에요. 인간은 그렇게 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왜냐면 그럴 수 있도록 창조하시면 중요한 모순이 발생되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아담을 창조해 놓으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거라, 땅을 정복하거라, 다스리거라. 그 다스리다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라다야. 근데 신기한 게 이 라다라는 단어 뒤에는 전치사 ve가 들어가요. 이 전치사 ve는 into의 뜻이에요. 다스리는데 속속들이 다스린다 얘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다스리다라는 말이 뭐냐면 왕이 이 왕국을 통치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럼 왕이 왕국을 통치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왕이 제대로 나라를 통치하고 있다면 왕명 하나면 산천초목도 벌벌 떨어야 되잖아요. 예? 왕이 너희 나에게 충성하라 그랬더니 저쪽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놀고 있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이거 벌써 뭐야? 왕국의 주권이 이 왕에게 온전히 있지 않은 거야. 뭔가 믿는 게 있기 때문에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거라 얘기. 그러니까 인간에게 주신 그 통치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큰 왕국을 다스린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혹시 아파트에서 줄반장 해본 사람 손 들어봐요. 네? 아, 손 들어봐요. 그래, 좋아요. 줄반장 해보니까 할만합니까? 아, 그 줄반장 해서 한 열댓 명 다스리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말 많은 601호 아줌마, 반상회 죽여도 안 나오는 702호 아줌마, 회비라면 절대 안 나는 802호 아줌마, 이 사람들 데리고 한번 일해보려고 해봐요. 너무너무 힘들죠. 그러니 그 통치권이 이 온 세상 구석구석 미쳐야 됐으니 인간에게 보통 능력을 주셔서 그걸 할 수 있겠냐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주신 거죠. 잘 들어봐야죠. 이 대목에서 인간이 완전하고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인간은 가만히 있질 못하는 거예요. 그게 완전성의 발현이에요. 예를 들어봅시다. 이제 어떤 기구나 이런 것들은 일을 편하게 하고 밥을 먹고 잠을 편히 자고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그런데 가끔 보면은 아주 옛날이에요. 알타미라 동굴의 벽화 같은 건 뭐 2만 몇천 년이 됐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밥이 나오는 것도 하고 떡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 언어도 사용하지 않았을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언어도 사용하지 않았을 거라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인류학자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정교하게 색깔까지 입혀서 소와 자연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정신적인 능력이 이 다른 모든 피조물들에 비해서 월등하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게 자꾸 바깥으로 흘러나와서 표현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게 이 신앙생활에서 엄청난 빛을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신자가 점점 주님을 닮아서 온전한 신자가 되면 될수록 이 마음 안에서 정신과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이 변화는 가두어둘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것이 바깥으로 나와야 돼. 그래서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이 왕 되어서 나를 다스리시는 이 아름다운 통치를 자신의 삶 바깥에서 구현해서 내 안에 있는 게 내 눈에도 보여야지만 편안하고 만족이 되는 거예요. 아멘을 해야 될 대목입니다. 13년을 가르쳐도 몰라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깊이 변화를 받고 주님을 깊이 사랑하면 그냥 생명나무 물가에서 발이나 씻으면서 들어놓아서 떨어지는 과일이나 받아 먹으면서 그게 못 산다 얘기예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못 말리는 사람이 둘이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하고 은혜 떨어진 사람. 둘 다 못 말려. 어떻게 못 말릴까? 은혜 받은 사람은 가만히 못 있어. 하여튼 뭘 하든지 간에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자기를 기여하면서 살아야 돼.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를 놀랍게 받았는데 그림같이 집에 들어놓아서 테레비나 본다. 그럼 변화 받았다는 게 그게 순 거짓말이나 이게 거짓부렁이나 이게 그런 게 있을 수 없는 거야. 못 말리는 거예요. 그렇게 건강이 안 좋은데 전도 나와야 돼. 그렇게 돈이 없는데 바쳐야 돼. 그렇게 육신의 힘이 없는데 근데 섬겨야 돼.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섬기는 삶. 근데 은혜 떨어진 인간도 못 말려. 이게 뭐냐면 어쨌든 은혜가 떨어졌으니까 이 측면에서 보면은 올바르게 살고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지만 은혜로 돌아올 텐데 그게 안 되고 이 안에서 자기가 왕노릇하는 것만큼 그것이 바깥으로 행동으로 드러나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악한 삶, 자기 사랑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세상에 창조하셔서 죄가 안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뻘거벗고 뛰어다니면서 과일이나 따먹고 물장구나 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 인간을 그렇게 창조 안 하죠. 무엇인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그러면서 문명을 일구어가고 문화를 일구어가고 그랬을 때 그 증거가 창세기에 보면은 타락한 이후이긴 하지만은 이제 그 에녹성이 지어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자식 자손들이 태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이 기계를 잘 만드는 사람, 노래를 잘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잖아요. 그죠? 예. 이게 결국은 뭐냐면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게 아니라 죄가 들어오지 않았어도 자손은 번성하고 그 자손 안에는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 그다음에 기계를 잘 만드는 사람, 어떤 사람은 농사를 잘 짓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끼리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 창조 세계가 그런 속에서 문명과 문화가 일구어가면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하나님의 원래의 그 하나님 자신의 아름다움을 충만하게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굳이 인간은 반드시 이 도덕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면 이제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서 그것을 도라는 것을 깨우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영혼의 온 힘으로 거기에 합치시키면서 살아갈 때 인간으로 태어난 가장 좋은 길을 걸어가면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냐 공부를 하는 사람이냐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냐 농사를 짓는 사람이냐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는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각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달란트와 삶의 양상의 문제예요. 문제는 그것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럼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창조 목적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과 똥을 푸면서 창조 목적을 따라 사는 사람 중 누가 행복하겠어요? 전자의 후자요? 아니에요. 네. 그럼 왜 그래요? 왜? 아, 점잖게 이렇게 스승처럼 돼서 수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더 행복해 보이는데 왜 똥을 푸는 사람이 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도덕적인 통치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도덕적인 통치에 복종하는 것은 그의 영혼과 정신이 누구를 사랑하고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의 문제지 무엇을 하면서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면서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답한 것 같은 그런 대답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그게 정답이라 해요. 그러면 이제 됐다 얘기요. 그러면 이제, 아,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지저운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 같은 인간을 바로 이 시점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언젠간 죽을 텐데 그때까지 그 창조의 목적에 기여하면서 살 때에 행복해지는 거구나.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계명으로 보여주는구나. 그러면 이제 됐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도덕적인 목적을 가지고 통치를 하신다면 하나님에게 그 일은 되면 되고 말면 마는 일이에요? 꼭 그렇게 되어야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아니시지. 애들 장난도 아니고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그러면 누가 그거 하겠어요? 그러면 안 한 사람도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책임을 물으실 수도 없고 한 사람도 칭찬받을 게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지가 있었다 없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이 세상은 나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은 여기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창조했다. 그게 개별적인 목적이잖아요. 그럼 나는 이 세상을 이렇게 가도록 이끌 것이다. 이거를 가리켜서 도덕의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덕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뭐 말이 네 글자로 했으니까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맨날 신앙생활하면서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이게 다섯 글자네. 더 어렵네. 도덕의지. 이게 딱 네 글자예요. 이 도덕의지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대로 이 세상을 통치해서 그 목적을 이루어가겠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도덕의지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들이 아주 명쾌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구나. 그게 뭘까? 그렇지. 하나님의 도덕의지구나. 아, 하나님이 그렇게 이 세상을 이끌고자 하시는 그 의지가 무엇인지를 내가 정확히 알 수 있고, 두 번째, 그 도덕의지를 따라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면, 아, 그러면 내가 그렇게 원하기만 하면, 그러면 갈 수 있겠구나. 그런 아주 단순 명료한 답이 나오잖아. 네. 그러면 하나님의 도적 의지가 무엇인지를 내가 딱 아는 것이 뭐예요? 지성을 통해서 아는데 그게 지식이에요. 지식. 그 다음에 근데 그걸 알아도 그걸 사랑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야. 아니, 공부하기 싫은, 아니, 공부 잘하는 게 싫은 학생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래. 뭐, 누구, 뭐, 고등부에서 뭐, 그랬다며? 뭐, 기도 제목 내놓으라 그랬더니, 공부 좀 한번 못 해봤으면 좋겠다 그랬다는데. 별종이죠. 기도 안 해도 응답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렇게, 뭘 얘기하다가 일로 왔나? 아, 알았어. 예. 근데, 알아. 아, 그렇구나. 그렇다,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는데 그걸 행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걸. 그걸 못 하는 거예요. 또 다른 힘에 강력하게 이끌려서 그걸 꺾을 수가 없어. 그래도 못 하는 거죠. 술 먹으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너무 잘 알잖아요. 그게 마지막에 뭘 가져오는가 하는 거를 너무나 잘 아는데도 그 힘이 너무 강해서 이걸 못 끊어. 그러면 아는데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도덕 의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지식이라면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안에서 울컥하고 일어나는 이 힘은 뭐예요? 응? 어때? 뭐라고? 답이 나올 듯 말 듯 하는데? 뭐라고? 아, 그 힌트를 주자면은, 예배의 감격에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죄와 구원, 그런 거 다 생각, 목자와 양 다 생각해봐. 지식과, 그 다음에 뭐야? 진리와 뭐야? 열린교회 교인들 맞아. 뭐야? 진리와, 그 다음에 뭐야? 그렇지, 그렇지. 은혜.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알고, 그건 뭐죠? 생각하고 공부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렇게 딱 알았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나 분명해,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너무 분명한데 내가 그걸 행할 힘이 없어. 그렇게 살기 싫어. 옳은 줄 알지만 난 그렇게 살기 싫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준다 이거예요. 작년에 이제 가정의 달 다가오니까 올해도 이제 간증이 많겠지만 작년에 그런 것 같아요. 자매 한 사람이 전도받아 나왔는데 남편하고 이제 도저히 막판까지 왔다. 근데 나 이 인간하고는 난 못 살겠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도장 찍으려고 마음을 먹는데 친구 인도 받아서 교회 딱 나오는데 해필이면 그날 설교 제목이 이혼을 생각하는 그대에게. 그러고 나서 생전 교회 처음 나오는데 울고불고 회개하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집에 가서 남편한테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게 좋다는 걸 알아도 도저히 할 수 없었는데 은혜를 받은 게 그게 가능해지잖아요. 그게 뭐예요? 도덕 의지를 알고 두 번째는 그 도덕 의지를 따를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건데 그 은혜가 정체가 뭐예요? 어떻게 뭐 답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뭐라고? 아이고 정말 정확하게 잘해. 저 사람처럼 교리 공부를 해야 돼. 이따가 올라와야 돼. 책 한 권 줄게요. 아니, 농담 아니에요, 진짜. 그 이 속에서 그 은혜의 정체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에 감아요. 하나님 사랑에 밀려. 나같이 더러운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주님은 나를 위해 목숨도 버리셨는데 나는 이것을 참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회개하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 아내한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 거 남편했다고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거 전에는 너무 자존심 상하고 인간 같지 않은 사람 앞에 인간 이상의 내가 무릎을 꿇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사랑으로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거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사실 결혼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죠? 아, 지성. 지성으로 그것을 깊이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돌아오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인간이 어떻게 하다가 하여튼 다행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도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덕 의지를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럴 수 있는 마음도 생겼어요. 그럼 항상 한번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인간이 끝까지 그렇게 사명을 따라서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느냐? 대답을 안 해. 가느냐? 안 해. 안 한다. 사람에 따라서 그 오래도록 그 길을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잘 안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모든 인간들이 그렇게 한번 하나님이 해주시면은 자동으로 마치 이 진공의 우주 공간을 한번 쏜 그 로켓이 그대로 물체가 비행을 계속하듯이 그러느냐. 그거 아니라 그렇게 안 한다. 그렇게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만약 그렇게 안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자기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데 이게 서로 연결이 된다 그랬잖아요. 글로 안 가고 다른 데를 향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셔서 딱 정해놓으신 이 창조의 목적. 글로 인간이 향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도덕 의지를 이해하고 그다음에 사랑하면서 가잖아요. 이렇게 정해놓은 천지 창조의 목적을 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선. 줄이 아니라 굿, 선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선. 선이에요. 선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도 이게 이 선이 바로 도야. 그 도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덕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한 삶이에요. 근데 이거 안 하고 그럼 악은 뭐냐면 이게 아닌 건 다 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를 분명히 데려가려고 하는 목적지가 있어요. 그게 뭐죠? 선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죄는 그럼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목적지가 없어요. 목표는 하나예요. 그 선을 못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아무데나 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이에요, 그게. 그게 바로 악이라 얘기죠. 아직도 이해 잘 안 가죠? 명쾌하게 이해가게 예를 하나 더 들어줄게요. 건강은 선한 것일까, 악한 것일까? 선한 것이죠? 그러면, 건강이 선한 것이면, 몸에 병이 나는 거, 이건 악이겠네요? 맞죠?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러면 건강이 목표로 하는 거는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목표잖아요. 질병의 목표는 뭐예요? 우리 죽이는 거? 그럼 과연 그 질병이 정말 우리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걸까? 건강을 해칠 뿐이지 무슨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악이야. 그거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선을 향해 계속 가지를 않아.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아닌 다른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은 없어. 그럼 왜 가느냐? 그게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고 나를 사랑하게 되니까 거기 빼놓고 아무데나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은 인간은 허무하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인간에게 개입하셔서 그래서 당신의 통치를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개입을 하시는 거죠. 그 첫째가 뭐냐면 용서야 용서. 그래서 이 선한 목적, 천지를 창조한 목적대로 개인을 창조한 그 계획대로 이걸 합치하게 살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이 단칼에 처단하지 아니하시고 오래도록 참으시면서 그들이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느 순간에 어떤 요인으로든지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깊이 회개할 때 그 회개는 자기가 깨트려지는 거잖아요. 그 자기가 깨트려지는 작용의 정체가 뭐냐면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선한 목적대로 인생이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이거를 안 가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던 자기에 대한 미움과 형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창조의 목적대로 안 가려고 하던 자신이 이 속에서 미움을 받고 형벌을 받아서 부서지는 거라 이거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을 더 기뻐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완전히 방향이 다른 곳으로 가던 그 사람이 깊이 참회하는 것은 이제 아주 확신에 차서 그 창조 목적을 따라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전향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이게 회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두 번째는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은혜를 주시는 거죠.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면 그 깨트려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이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혼과 마음에 힘을 주시는데 그 영혼과 마음에 주시는 힘의 정체가 사랑의 힘이야. The power of love. 사랑의 힘이란 말이지. 왜 그래요?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의 감화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 power of love. 사랑의 힘을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둘이 있는데 사랑과 증오야. 사랑과 증오.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증오라고 하는 게 사랑의 그 또 다른 형태거든요. 뭐 그 정도만 합니다. 그렇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깊이 뉘우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걸어온 악한 길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그 선한 길을 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다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랫동안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던 인간들에게도 항상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게 하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 속에서나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나 우리 개인의 경험에서나 이렇게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 안 되게 탁월하게 경험했던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큰 사랑을 경험하기 전에 먼저 큰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한 힘을 경험할 뿐. 그래서 그의 삶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파워를 주시는 거라. 그러니까 한번 잘못된 길로 걸어갔다고 해서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우리가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붙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정해놓으신 것이 창조의 목적이라 그랬죠. 그 창조의 목적 네 글자를 한마디로 하면 뭐라 그랬어요? 선. 선이라 그랬어요. 네, 선. 잘 들어보세요. 선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인간들을 하나님이 도덕 의지를 가지고 이 창조의 목적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죠. 안 사는 인간들은 계속 스스로 부딪히면서 고통을 받고 마지막엔 싫으면 하나님이 생명을 거둬가 버리셔요. 그까지도 해결이 안 되면은 마지막에 지옥에 보내시고 마지막에는 부활 후에도 하나님께 영원한 형벌에 처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래 하나님 이렇게 데려가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인간들을 비롯해서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스리시면서 이쪽 방향으로 가시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알죠? 이렇게 가려고 한다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정해놓은 천지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스스로 어긋나는 행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런 거 자주 한다요. 자,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회사를 만든 목적은 뭐예요? 이윤을 많이 내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취직해서 고용을 증진하고 사회에 이바지하고 자기도 부자 되는 게 그게 뭐 사업의 목표 아닐까요? 또 거기다 선교적인 목표도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런데 그러면 사장이라는 사람들이 항상 그렇게 올바르게 행동하느냐 하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돈 빼내서 골프 치고 나쁜 짓 하고 막 돈 써버리고 탈세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자기가 세운 회사인데 자기 때문에 기업을 도탄에 몰아넣는 거예요. 무슨 뜻이 이해하시죠? 왕을 생각해 보세요. 왕, 옛날에 왕. 나라를 부왕으로부터 물려받았잖아. 그런 게 다 자기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면 목표가 뭐예요? 왕이 맨 처음에 왕이 되면서 목표는 뭐겠어요? 정신이 똑바로 차리고 왕이 되었을 때는 겸손하게 어떻게 하면 내 백성들, 내 신민들을 이 땅에서 정말 부강한 나라에서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목표를 정해놓잖아요. 근데 몇 년 지나가면서 주색에 빠지고 타락하고 그리고 막 폭력을 휘두르고 하는 형편없이 지혜가 없는 임금이 돼버린다 이거죠. 그러면 정해놓은 목표가 있어도 스스로 행동하는 것은 이 목표와 맞아요, 안 맞아요? 목표는 선한데 행동은 악하게 해서 이게 안 맞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에게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라 이거죠. 이건 불변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당신이 정해놓으신 이 창조 목적에 스스로 모순되시지 않고 언제나 여기에 이바지하시면서 사는 거예요. 응? 이바지하시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비유가 지금 떠올랐는데 창조의 목적이라는 항구가 있어요. 항구가 돛단배가 수백 척이 떴어요. 하나님이 바람을 부시는 거예요. 후 하고 이제 그러면은 배들이 그 바람을 쫙 맞으면서 그러면서 이 그 항구를 향해서 가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사공이 멍청한 사공이 있어가지고 에이씨 난 돌아갈 거야. 그리고 나는 이게 90도로 꺾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절로 갈 거야. 그리고 배를 확 돌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바람에 맞바람이 치면서 배가 막 이렇게 기우는 거예요. 난 거꾸로 돌아가서 난 저 뒤로 돌아갈 거야. 그리고 배를 반대로 틀어가지고 바람이 부는데 이쪽에서 마주 오는 거예요. 죽어라 하고 노예들이 등을 두드리면서 배를 졌는데 갈 수가 없어요. 바람이 워낙 세게 쫙 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시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가장 커다란 찬송 제목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주 우리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것이 찬송의 가장 큰 제목이잖아요. 두 개가 있는데 선하심과 인자하심 두 개예요. 근데 선하심이 항상 찬송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찬송의 제목이 되냐면 자기도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을 향하여 가고 있으니까 찬송 제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밀어주시는 거예요. 안 되는 것 같았는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힘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밀어주셔서 창조의 목적이라는 항구로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정해놓으신 목적도 선이고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하게 움직이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선하게 대우해 주시는 것도 선하게 대우해 주시는 것도 선이에요. 이것도 선이고 이것도 선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두 선을 가리켜서 두 선의 관계를 가르쳐서 선의 연속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 목적이 선이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셔서 글로 데려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바로 이거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인들에게는 잘 안 느껴지는 거죠. 그럼 언제 느껴지냐? 거스르면서 살았다고 하더라도 회개하는 순간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매일매일 느껴지는 거야. 아,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내 인생의 갈 길을,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앞서 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는 주님께 모든 걸 맡기기만 하면 충분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당신이 원하시는 그 목적을 향해 나를 이끌고 가시기 때문이야. 아멘. 라는 고백이 생겨나. 이것이 나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 한 인간 한 인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통치하셔서 마지막엔 이걸 다발처럼 다 엮으셔서 시냇물 줄기들이 모두 개울이 되어서 모이고 개울이 모여서 강을 이루고 큰 강이 되어서 바다로 흘러가듯이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스리셔서 결국은 창조된 모든 인간들이 결국은 이 땅에서 창조의 목적인 선을 향해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통치하시는 거죠. 자, 그럼 끝납니다. 끝나면은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두 가지예요. 우리의 삶은 둘 중에 하나겠죠. 이렇게 우리를 그 창조 목적대로 데려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에 반항하면서 살거나 완전히 순종하면서 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전 그 중간 같은데요. 그 중간이 바로 반항하는 거라. 그 중간이. 그 중간이 반항하는 어떤 사람은 힘이 없어서 조금 반항하고 어떤 사람은 힘이 좋아서 강력하게 반응하는 차이지 반항하는 차이지 그런다 이거죠. 그러면 마지막에 결론은 이거예요. 그럼 오늘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한 태도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자신을 다 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삶을 택하든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매일매일 맛보고 느끼며 감격하고 그 사랑 속에서 자라가다가 죽음과 함께 주님의 품에 안기든지 아니면 거스르면서 사는 동안에 수없이 맞바람을 향하여 노를 젓는 것 같은 그런 괴롭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간절히 비쳤던 기도가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도덕 통치가 이 세상에 구현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온전히 구현된 곳이 하늘나라야, 하늘나라.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순종하면서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를 악물고 나와서 기도하고 뭐 박수치고 찬송하고 다 좋다 얘기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마음의 방향이 이러한 하나님의 도덕적인 통치를 받아들이고 나는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게 분명한 이 결단이 없으면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깊이 회개하고 이제는 내 인생의 참된 행복은 주님의 의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불순종했던 모든 삶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나에게 다시 은혜의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내가 나의 사명의 자리에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가장 행복으로 알겠습니다. 아멘. 그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 속에 은혜를 받아는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고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간구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악인은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고 묻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을 믿사옵나.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옳지 않은 길을 걸으면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복받기를 원합니다. .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어지다. 아멘.